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천아, 내가 화장실 다녀올 동안 내 가방 좀 잠깐 지켜주겠니? 응, 알았어. 걱정하지마.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와.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누군가의 물건을 돌봐주거나 또 그 반대로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동안 지키는 것인데도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키려고 애쓸 테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건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새 찬양에서는 그 작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까지 책임지시며 지켜주신다는 멋지고 믿음직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하나님 날 지키시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깜깜할 때나 언제나 지켜주신다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네요.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하나님 날 지키시네, 하나님 날 돌보시네. 우리를 만드시고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두움, 두려움, 걱정, 문제로부터 지켜주세요. 때로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아플 때도 있는 우리에게 참 위로,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심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답니다. 해 뜰 때나 깜깜할 때 언제나 날 지키시네. 그래요.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간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 돌보아 주심에 참 든든하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세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찬송을 통해 알아보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답니다. 다시 한번 짧지만 힘있는 이 찬양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날 지키시네. 그럼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웃고 농담을 하며 왕을 만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은 아마도 조용히 하며 존경심을 표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도자에게 존경을 표하듯이 하나님께는 더큰 존경심을 보여야 해요. 오늘 요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적절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도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주소를 알려줄 테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또박또박 잘 읽었으리라 믿어요. 의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방법, 가치관, 지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리 크기를 달리하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은 작게, 그 뒤에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세 단어를 읽을 때는 모두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요. 그럼 준비됐으면 간단한 거니까 우리 또박또박 다 함께 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저희는 잠시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세상을 듣고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 교회 갈 때나 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성경학교나 캠프 또는 여러 파티클럽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나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 받은 초청장을 들고 가나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캄보디아에 계시는 교회 선생님은 어린이들과 나무 그늘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어린이들과 모여 찬송하며 율동을 해요. 이곳은 약 7개월간 비가 와요.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앉을 천막을 들고 그 속에 서서 전도 파티를 열기도 해요. 한때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사람들은 파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을 알리면서 파티 전도를 한다고 하네요. 초대받은 어린이들은 목욕하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초청장을 들고 파티 전도 장소로 와요.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던 어린이, 무릎을 꿇고 스님에게 돈을 주던 어린이, 매일 우상에게 향불을 피우던 어린이들도 이런 전도 파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어른들과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이 귀신이 자기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빨간색 실을 손목과 차 또는 오토바이에 묶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캠프와 성경학교 또는 전도 파티에 참석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말씀을 들은 어린이들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선생님, 빨간 줄 잘라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되묻는다고 하죠. 줄을 잘랐다고 부모님께 매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 난 알았어요. 빨간 줄이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줄을 잘라준다고 하네요. 그런 후 선생님과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찬송해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빨리 부지런히 전하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는 줄 알죠? 그럼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기철에 어린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허드슨 얼른 만나러 가볼게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4장 선교사의 보상 듣고 있는데요. 허드스는 왜 선교사들이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던 니시의 말에 더욱더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죠. 또 파커 박사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직원들과 병원을 돌봐야만 했어요. 환자를 위한 음식과 약값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또 직원들의 봉급은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허드슨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겠죠? 그럼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기로 할게요. 어느 날 아침 요리사가 허디슨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쌀통을 열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그때 허디슨은 돈도 없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허디슨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히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쌀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영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 편지에는 50파운드, 그 당시 아주 큰 그런 돈이 들어있었어요. 5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낸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런 친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돈을 보내줄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편지에 돈이 필요하면 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네 라고 말했어요. 우리 허드슨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선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 허드슨, 또 허드슨의 그 믿음직한 그 동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선생님은 특별히 허드슨이 좀 전에 고백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히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한 말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한 곡 다 듣고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 가리. 허드슨과 마리아는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중국 친구들을 함께 불렀고 그들에게 그 수표를 보여주며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우와! 친구들은 기뻐 외쳤어요. 그들은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도우러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전했어요. 보세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환자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이처럼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지? 하고 궁금해했어요. 9달이 지나서 환자들 중 16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30명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허드슨과 마리아는 구주를 믿은 이 사람들로 인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허드슨과 마리아, 그들 자신과 도우미에게 필요한 것과 수백 명의 아픈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허드슨과 그의 동역자 친구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준비된 찬양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복음성과 선하신 목자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중국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에 비해 선교사들은 너무나 적었죠. 선교사들이 좀더 있다면 허드슨은 힘든 사역에 길고 바쁜 날들로 지쳐갔어요. 한 명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죠. 그는 곧 나약해지고 아팠어요. 쉬어만 있어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예수님을 위해 중국에서 기꺼이 죽고 싶었어요. 그는 나와 함께 일할 천여 명이 있다면 중국은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할 거야.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이 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허드슨에게 지금 중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허드슨이 고국인 영국으로 가기 원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거야.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아시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허드슨이 이 중국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1860년 7월 그는 마리아와 어린 딸 그레이스와 크리스천 페인트공 왕래 디우는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고 뜻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도될 때가 있어요. 지금 허드슨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또 의지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한 주간 지내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허드슨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